4월 29일 금요일. 성전 중심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에스겔 4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니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에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북쪽 땅과 중심부의 분배.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회복될 때 이스라엘 땅 북쪽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는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지파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땅의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위치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삶 한가운데 거하길 원하십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땅은 거룩한 땅이며 이 땅에 제사장들이 거주합니다. 특히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땅에 사독 자손 중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을 살게 함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할 때 그들이 다른 레위 사람들과 달리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 온전히 행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상 주십니다. 레위 사람과 군주의 기업. 회복될 땅의 분배는 온전한 주권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될 땅의 중앙은 레위 사람들과 군주의 몫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기업은 제사장들의 기업과 인접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기업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땅이기에 팔거나 바꾸면 안 되고 처음 익은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땅 반대편에 성별되지 않은 땅에 성읍을 세우고 그 좌우편 땅은 경작지로 삼습니다. 또 거룩한 땅의 좌우편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남은 땅은 군주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분배된 새 이스라엘의 땅 중심부에는 거룩한 땅이 있고 중앙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회복된 백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 중심에 위치해야 합니다.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 참된 기쁨이 나르네 사랑에는 자기 꽃이네 희생과 아픔이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우병이여 드려요 묵상 에세이 신앙생활의 핵심 사역의 우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저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마침내 경종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10개월 동안 모두 멈추고 뒤바뀐 우선순위를 회개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갔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많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일이 점점 많아지자 사역 자체에 붙들려 그 사역을 이루느라 너무 바빠졌습니다. 결국 사역이 내 우상이 되어 사역이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사역이 잘 안 되면 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 안에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역이 되든 안 되든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이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지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아니 반나절이라도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자 내 삶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 자체에 매달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만 구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개인과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홍성건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성경절 묵상. 새 땅의 중앙에는 거룩한 땅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땅이, 제사장 땅의 중심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는 회복된 새 땅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임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날 온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공의를 행하며 세상에 거룩한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와 경계가 있는 나라임을 깨닫습니다. 제 삶의 질서와 경계가 말씀으로 잘 지켜지게 하시고 회복된 성전의 모습처럼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지탱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